몰라 왜 화끈해야 하는 건지 알랑가 몰라 왜 발끈해야 하는 건지 알랑가 몰라 아리까리 하면까리 해 알랑가 몰라 We like we like party hey 있잖아 말이야 이 사람으로 말씀드리자면 말이야 용기 패기 똘끼 멋쟁이 말이야 너가 듣고픈 말 하고픈 게 난데 말이야 Damn girl you so freaking sexy Mato fado gentleman I'm a Mato fado gentleman I'm a Mato fado gentleman Alanga mola We mikuneya hanen gonji Alanga mola We sekuneya hanen gonji Alanga mola Bali bali waso nali ne Alanga mola Nali nali naso bali he 있잖아 Maria 너의 머리 허리 다리 종아리 Maria Good feeling feeling good 부드럽게 Maria 아주 그냥 헉 소리 나게 악 소리 나게 Mato fado gentleman I'm a Mato fado gentleman I'm a Mato fado gentleman Gonna make you sweat Gonna make you wet You know who I am Let's say Gonna make you sweat Mato fado gentleman I'm a Mato fado gentleman I'm a Mato fado gentleman The gentleman. Gentleman.